조선민주주의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연회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생일 74살을 맞는 적도기내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무바소고에게 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.